네, 감사합니다. 벌써 3일이 되었네요. 네, 3일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매일 말씀을 이렇게 상고함으로 구속사의 말씀 상고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신령한 3일 길을 걸어서 마침내 승리하여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는 변화 영생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원래 제가 다른 제목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통역팀에다가 줬는데 갑자기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노아 때 홍수 심판을 통한 구속 경륜입니다. 노아 때 홍수 심판을 통한 구속 경륜이 되겠습니다. 같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 뭐 같이 읽진 않고 공부하면서 나올 겁니다. 자, 노아 때의 이 홍수 심판의 이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는 의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 마가복음 13장에 등에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인자의 임함,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상황이 연출되고 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노아 홍수 심판은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노아 때에 대해서, 노아의 사적에 대해서 반드시 연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홍수 때에 어떻게 노아의 여덟 식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이 될줄 믿습니다. 반드시 심판에서 구원받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반드시 온 지구상에 심판이 임하는데 반드시 살아남는 구원받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면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어저께 그 언약에 이어서 횃불 언약의 4대 만의 성취에 대해서 사실 준비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가 기도하다가 말씀이 바뀌어서 오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원래 여기 LA 늘 푸른 동산교회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바꿔서 통역팀하고 지금 번역하는 그 자막팀이 지금 조금 미안한데요. 그래서 이 심판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확실히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심판에 대한 예고가 먼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첫 번째로 노아 때 홍수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 반드시 심판의 예고가 노아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최소한 세 번에 걸친 홍수 예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예고는 바로 노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노아의 증조할아버지인 에녹의 심판 예고입니다. 잘 아시는 변화받은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리 예고하셨던 사실이죠. 그 내용이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지난번에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아담 창조 후 622년 출생이죠. 출생하고 잘 아시는 대로 365세를 살고 그리고 987년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 승천을 하였죠. 자, 그러므로 에녹과 노아는 동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그 반면 노아는 천 아담 창조 이후 1056년 출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987년에 에녹이 변화 승천한 뒤 69년 뒤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녹이 987년 변화 승천한 69년 뒤에 노아가 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실제로 노아는 에녹을 보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69년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한 아담과도 살펴보면은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였기 때문에 1056년에 태어난 노아는 930년에 죽은 아담 사후 126년 뒤 출생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창세기 5장에 나타난 그 10대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아담과 에녹인데 10대 선 홍수 때의 구원자가 된 노아와는 실제로 동시대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연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에녹의 심판의 그 예고는 그러므로 노아가 출생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알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에녹을 통해서 직접 홍수 심판의 예고를 노아가 들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야말로 홍수 심판의 구원자가 된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볼 때에 에녹의 심판 예고가 노아에게 어떻게 알려졌는가라는 것은 에녹, 무두셀라, 그리고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라멕은 특별히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볼 때에 주목해야 될 인물이죠. 그러니까 5장 족보 가운데 특별한 설명이 부가 설명이 기록된 인물이 바로 아담 그리고 에녹 그리고 라멕이에요. 근데 그 라멕에 대한 설명은 라멕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라멕이 낳은 아들에 관한 것이죠.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찾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계보를 노아가 어떻게 계승을 했는가 이렇게 볼 때에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대부분은 아버지가 아들 누구를 몇 살에 낳았다라는 것만 족보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노아의 경우는 라멕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 했는데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이 배경이야말로 라멕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러나 라멕은 노아를 낳을 때 그러한 육신의 기쁨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속사적 경륜을 깨닫고 믿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 먼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라고 돼 있죠.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 그리고 수고로이 노동을 하는 저주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노동의 수고를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의 수고를 해야 먹고 산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라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세상에서 찔리고 고통스럽고 노동의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느냐?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라멕은 누굴 통해서 들었을까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신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노동의 수고가 타락한 인간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듣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수고로이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결국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라멕은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이것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라멕은 몇 년간 동시대죠? 이제 이 정도는 계산 안 해도 아셔야 되겠죠? 몇 년간? 그렇죠. 라멕과 아담은 56년 동시대. 그러므로 라멕은 아담을 통하여서 타락과 타락의 결과에 오는 그 저주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로 계속 이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겠죠? 여기서 이 안위한다라는 것은 쉬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고로이 노동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쉬게 한다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 수고로이 노동하게 된 원인은 죄 때문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왜 이러한 강력한 소원을 라멕이 갖게 되었을까요? 왜 자기 아들이? 이것을 볼 때 이 배경에는 분명히 할아버지 에녹을 통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예고를 들었던 것이죠. 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는, 종말이 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아들은 아버지보다 오래 살게 돼 있죠. 그러므로 라멕은 아는 거예요. 자기 당대에 무엇이 온다? 심판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당연히 노아 때도 당대가 되겠죠. 그러므로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 에녹의 예언 가운데는 심판하시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라멕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심판은 우리 모든 인류의 멸망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라멕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누가 되길 바랬어요? 내 아들이 되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라멕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자기 아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 아버지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할 때 바로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에녹을 통해서 계시의 종말의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방법은 아담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죠. 어떤 언약인가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이세가지말씀이이짧은창세기5장29절에노아라는이름속에담겨져있는거예요아저와여러분은그냥아라멕이노아를아들의이름을노아로지었구나우리는이렇게단순히생각하지만올로우사님께서는그렇게단순한이름이아니다라멕의엄청난믿음이들어있는거예요라멕의믿음은무엇이냐면은반드시하나님이심판을하실텐데그심판에서우리를구원해주실것이다자기개인의소원이아니에요왜하나님이심판을예고하셨고그리고여자의후손을통해서구원하시겠다는말씀을믿었기때문에노아라는그아들이그런아들이되기를소원한거예요자그결과그결과노아의삶을보면놀라운사실을우리는알수가있죠이러한심판예고를들은노아는이미심판이예고된후에태어났어요태어날때부터이미심판은어떻게될까요계속카운터되고있는거죠오늘날저와여러분도마찬가지예요2000년전에부활승천하시기직전에부활하시기십자가에죽으시기직전에예수님이다시오신다했죠이미재림은그때부터뭐하고있어요카운터되고있어요그러니까오늘날저와여러분도이미재림의약속의시간가운데살고있는거예요태어난거예요그렇기때문에어제보다는오늘이가깝고오늘보다는내일이재림의순간이가깝다는것을믿으시기바랍니다그렇다면저와여러분이예수님2000년전에하신그예언을오늘나에게주신말씀으로믿고오늘오셔도오늘심판하셔도내가정말노아와같이구원을받을수가있는가하는그런믿음의확신이저와여러분에게있을까요그걸잊어버리고산다면우리는노아와같은그런구원을받을수가없다는사실이죠오늘그것을일깨우는보통은혜의시간이되기를소원합니다자그랬을때이노아의신앙을성경은뭐라고말씀하고요이심판의예고에대한그러므로비록에녹의심판의계시를노아는직접듣지는못했지만누굴통해서아버지라멕을통해서들었을거예요예너이름은왜노아인줄아냐컸을때네가하나님이심판하실때우리를구원해야돼이렇게어렸을때부터말씀으로양육했다는것을알수가있죠바로그증거가창세기6장8절에서10절을볼때노아의신앙을세구절로말씀을하고있는것을볼수가있죠자먼저창세기6장8절을제가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창세기6장8절말씀그러나노아는여호와께은혜를입었더라라고말씀을하고있어요그러나그러나라는말씀은다른그시대의노아때의죄악상은하나님이사람지었음을심판후회하고심판하겠다라고마음에결심할정도로하나님이후회하실정도로인간의죄악이세상에관영한때였다는것을알수가있어요그래서먼저이죄악의이노아때의그죄악상의모습을살펴보면은요우리는아이죄인들의죄가엄청충만했구나이렇게생각하기가쉬워요그런데성경을자세히읽어보면노아때의죄악이온세계에충만했던이유는무엇이냐면은불신자들의죄때문이아니라물론불신자의죄도들어가죠그러나거기에는믿는자의타락으로말미암았다는것을알수가있어요자노아때의죄악상은창세기6장1절에서3절말씀을볼때하나님의아들들이사람의딸들을보고딸들의아름다움을보고결혼했다이렇게말씀하고있어요그래서하나님의아들들은셋계통의믿음의자녀들을말한다면사람의딸들은가인계통이죠무슨말씀이냐이렇게볼때에하나님의아들들이죄악된가인의후손들의죄를쫓아갔다는거예요그래서잘못된결혼하나님의아들들이사람의딸들을취함으로잘못된결혼을통해서죄가세상에더욱더퍼지게되었고심지어는노아가정외에는다타락하고말았다는거예요그러므로심판은하나님의심판은불신자들의죄악이관영하기때문에오는것이아니라그죄인들을회개시켜야될의인들이타락했을때온다는사실이에요교회의타락그것이바로심판의원인이죠교회는어떤곳이냐죄악된세상에서많은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오늘날 모든 지구가 그렇게 공기가 좋지 않은데 그 아마존에 있는 밀림 숲이 지구의 마치 허파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 그만큼 엄청난 산소를 만들어내가지고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산다고 한다면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인으로 만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요. 왜? 전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의인들이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그래, 뭐 동성연애자들이 결혼하는 거를 미국에서 찬성한다. 좀 말세죠, 말세. 말세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가 타락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럴 때에, 이러한 때에, 그러나 노아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언뜻 들으면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입혀주신 것처럼 보여요, 문장 자체가. 그러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성경 번역은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입혀준 것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노아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임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원로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눈 안에 무슨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눈 안에. 그래서 눈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눈동자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눈동자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눈동자를 눈 안에 있는 작은 남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옆 사람의 귀를 붙잡고 눈을 쳐다보세요. 눈을. 그럼 눈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죠? 바라보는 상대방이 자기 모습이, 바라보는 자기의 모습이 그 눈 안에 맺히는 거예요. 상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왜냐하면 눈이 볼록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뭘 말씀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노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이 얘기는, 이 말씀이 성립하려면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노아와 하나님이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모든 사람을 다 살피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제외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직 노아만 뚫어지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만 안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자기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눈동자가 마주쳤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노아는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언제 오실 것인가? 왜냐? 자기 당대에 오실 거 아니에요? 심판하러? 그러니까 언제 오시냐고 맨날 바라보고 있어요, 노아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과 마음이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지금까지 맞추고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후로 맞추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원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그래서 이 노아의 신앙을 9절에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신앙을 9절에 보니까,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했죠. 노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죠. 동행하는 거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 이것은 뭘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자, 지금 에녹보다 69년 뒤에 태어난, 실제로는 에녹을 보지 못한 노아가 에녹의 믿음의 무엇이다? 계승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노아예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 학예 대성회에 그 영국에서 영국 분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구속사 시리즈를 전도를 받고 책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도대체 이 저자이신 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문의를 했더니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학예 대성회가 열린다 소식을 듣고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요. 근데 와서 이 저자분 좀 만나게 달라고 했더니 이미 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분을 내가 꼭 만나고 싶은데 작년 12월 17일에 가셨어. 그러니까는 와, 자기 평생에 조금 더 일찍 이 책을 영접해서 봤으면 내가 이분을 만났을 텐데.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분하고 동시대에 살았네요. 자기는 동시대가 아니야. 1년 차이로. 네. 그렇다 할지라도, 잘 드셔야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동시대면 뭐 하겠어요. 에녹이 변화받은 거 보면서도 자기 자신이 동행하지 않으면 동시대라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동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대로 그대로 산다면 보지 못한 노아가 신앙의 계승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동시대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 그분 알아. 나 봤어. 그분한테 말씀 받았어. 그런데 원로목사님이 그 나라 입구에서 막 예를 들어서 나 너 모르는데 막 이러면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아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가서 따져야 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냥 동시대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 계승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노아는 에녹 믿음의 계승자였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에녹은 65세부터 동행했다고 분명히 돼 있죠. 근데 노아는 나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노아는 언제부터 동행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그마치 언제까지 동행했다고 성경은 나오냐면은 아들들을 새 아들들을 낳을 때까지.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9절 말씀 볼 때 제가 9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절 말씀 그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죠. 잘 아시는 대로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 500세 된 이후에 태어났어요. 창세기 5장 31절 볼 때. 그 얘기는 뭐냐면은 500세가 될 때까지 뭐하고 있어요? 동행. 그리고 그 동행한 결과 누굴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삶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삶이었는가. 이게 볼 때 우리는 30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아는 500년. 그것도 어린 시절부터 이미 왜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미 신앙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500세 이후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창세기 5장을 볼 때 매우 이례적이에요. 보통은 118세, 다시 말하면 평균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10대 족장의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118세거든요. 그러면 500세에 낳았다는 것은 거의 6대손이에요. 네? 6대손을 낳을 나이야. 6대 후손을 볼 나이에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우리는 그 사정을 다 알 수 없지만 아들을 낳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낳았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낳았다.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으며 다시 말하면 남은 생에 계속 후손을 낳았던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세 아들만 낳고 끝냈어요. 500세 이후에 낳았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세 아들 낳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노아의 모든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른 전진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계시를 받지는 노아가 않았다 할지라도 에녹을 통해서 주신 종말의 계시를 할아버지 무드세를 통해서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 신앙 교육의 결과가 무엇이냐? 노아의 신앙이 분명히 예비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비된 신앙이었다. 정말 철두철미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당대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심판이니까. 그걸 볼 때 노아의 신앙은 본인 자신만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대에 걸친 할아버지 무드셀라 그리고 아버지 라멕 그리고 노아의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신앙 전수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이 전수되었을 때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욱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양육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어저께 저희가 청년 디모데를 만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저는 만으로 17살 때 이제 말씀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제일 부러운 친구들이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 그리고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는 사람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런 친구가 저보고 난 네가 부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부럽냐 하겠더니 너는 네가 좋아서 믿지 나는 끌려왔어.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줘 엄마가. 그리고 밥을 안 준대요. 그래갖고는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래가지고 정말 맞아가면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넌 네가 좋아서 오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소녀가장이야.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시지 모르니까. 물론 뭐 다른 의미의 기도는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전도해야 돼. 물론 다 이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모가 됐잖아요. 저희 집 구원 때문에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은 구속사 일을 위해서 됐지만 작게는. 그래서 처음 전도사가 될 때 원로목사님께서 당회를 열으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하셨어요. 전도사 그 당시 6명이 같이 이제 임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뭐 잘 아시는 지금 현재 당회장인 유정우 목사님도 계시고 다 내년 당회장이 되실 3년 되실 또 이승현 목사님도 계세요. 같이 다 전도사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설명을 쭉 하시면서 저희 순서가 됐는데 이렇게 이력서를 쭉 읽어주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니네 아빠 잘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응답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날 저녁에 서원을 했거든요. 제가 전도사가 될 테니 우리 부모님 좀 전도해 주십시오. 구원해 달라고 제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 뭔지 아시죠? 네. 그랬더니 원로목사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응답을 받고 더 열심히 했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부모님의 구원까지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소녀 가장이었다니까요. 근데 부모가 기도해가지고 터 위에 선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요. 17살 때까지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부모가 가리키는 세상의 생각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은혜는 받지만 전쟁을 겪었어요. 4년 동안 대학교 4년 내내. 뭐냐? 세상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제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 그래서 세계 몇 차 대전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제가 그 다음에 신학교로 간 거거든요.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부러운 것은 뭐냐?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육신의 생각, 그다음에 세상의 죄악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정도를 배운다면 세상의 생각들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전쟁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발 15살 되기 전에 언약 전술을 끝내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의 평생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쟁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17살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걸 볼 때에 어렸을 때부터 노아는 아예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신앙을 볼 때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날마다 심판의 예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그게 노아의 물음이에요. 좀 있다가 너 500세 된다면 새 아들을 낳아야 돼. 이렇게 다 기다린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예고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초점 맞추고 있는 사람한테 가지 어떻게 아무한테나 심판 요구를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올라가서 이런 비유를 들으시다고요. 천만 원이 있어요. 이 천만 원을 누구한테 전달해 주라라고 심부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천만 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심부름을 마치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한테 이걸 맡기지. 어린아이한테 맡기겠어요? 아무한테 맡기겠어요? 맡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노아는 심판에 대해서 이 1차 예고 때 본인이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걸 볼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래서 심판 예고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누구에게? 예, 노아에게 1차 예고. 노아에게도 두 번의 예고가 있던 사실이죠. 1차 예고. 그것은 언제냐? 이렇게 볼 때 창세기 6장 13절이 말씀이 되게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새 아들을 낳은 다음에 예고가 있었던 사실이에요.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에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볼 때 너를 위하여 14절에 네,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첫 번째 당대 노아의 당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너의 당대다.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라는 것은 반드시 예, 구원하시겠다라는 확신을 노아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왜? 너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니까.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심판의 방법이 노아에게 계시리가 됐죠. 자, 6장 17절 볼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홍수로 땅을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예? 비로소 홍수 심판이라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에녹 때는 심판만 예고됐어요. 그러나 무슨 심판이다? 홍수 심판이다. 그러므로 그 홍수 심판의 구원의 방편은 무엇이다? 방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방주를 지으라라는 방편을 가르쳐주시고 방주의 모든 제도까지도 다 가르쳐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노아의 1차 예고를 듣고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볼 때에 방주를 예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방주를 예비했을 때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아 방주를 예비한 기간은 몇 년일까요? 7, 80년을 넘지 않는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7, 80년을 넘지 않는 이 기간 동안 노아는 한 하루도 쉬지 않고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필요한 식물까지도 농사까지 지었어요. 이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지을 뿐만 아니라 농사까지 지어서 성경을 볼 때 7, 80년 동안 방주 지는 동안에 자부들도 있었죠. 근데 애를 안 낳았어요. 7, 80년이니까 보세요. 셈, 함, 야벳을 낳고 7, 8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자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애를 안 낳았다는 거예요. 그건 뭘 가리킬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은 했지만 아기를 낳을 시간이 없었다. 내지는 그 얘기는 방주를 짓는 일에 총동원됐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총동원됐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드셀라 라멕도 함께 지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 노아 여덟 식구와 무드셀라와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주 짓는 예비를 끝냈을 때, 자 이것을 순종했을 때, 노아가 준행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2차 예고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준행한 결과를 보시고 방주가 완성이 된 것을 보시고 방주가 완성이 됐죠. 3차 노아에게는 이제 2차고 전체로 볼 땐 3차죠. 노아에게 2차로 또 예고하시죠. 노아에게 2차 예고한 그 날짜는 바로 심판 날짜의 7일 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일 전이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지금부터 며칠이면? 7일이면 그랬어요. 지금부터 7일이면. 그리고 11절 보니까 노아 600세 2월 17일 심판이 맞죠? 홍수 심판이 맞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7일이면 하는 것은 바로 2월 10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일 전에 심판 7일 전에 마지막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는 심판 날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볼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예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차는 이미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받았어요. 1차 예고는. 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셨죠. 2차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았느냐. 원로목사님께서 왜 구속사 시리즈를 80세부터 출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성역 50년이 되는 해예요. 2007년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미 50년 전에 지리산에서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 갖고 내려오셨는데 왜 이렇게 80세가 되도록 책을 안 내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원로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교회가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출판사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책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먹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셨대요. 제가 깨달았어요. 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부자가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세계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전쟁을 겪은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든 예는 없어요. 볼 때 초토화된 국토의 80%가 초토화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세계 10대 무역국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이 구속사 시리즈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새 속사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부자가 되길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처음 이제 초창기에 말씀을 받으신 많은 전도사님들과 권사님들한테 그러셨대요. 내가 마지막 때 책을 내는데 그때가 끝날이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책이 구속사 책이 다 나오고 이 책이 세계 땅 끝까지 전파가 된 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구속사 시리즈가 이미 출간이 되었다는 뜻은 이미 심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당대로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저는 아멘은 하시는데 되게 자신 있게 하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사 책 이전에 제가 전도사가 된 동기도 당대라는 것을 제가 믿어졌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더 있다 오신다 그랬으면 좀 더 세상에서 놀다가 할 일 다 해보고 뭐 세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 많잖아요. 그러려고 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에 의해서 됐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쨌거나 뭐 당대건 당대가 아니건 믿음으로 우리 분명히 당대인데 사도 요한과 같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오시라. 당대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 볼 때 이미 제가 볼 때는 구속사 시리즈가 나왔다는 자체가 이미 2차 예고가 우리한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마지막 7일 전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인자의 맘이 노아 때와 같다면 노아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준비시키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방편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와 같다는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분명히 노아와 같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노아 홍수 심판의 구속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속 교훈입니다. 심판에 대한 구속 교훈.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반드시 예고하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과 37절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과 37절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교육자들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근거하여서 종말의 그 심판의 때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이죠. 자, 24장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볼 때 아무도 모르고라는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얼렁상께서는 여기에 두 가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냐 하니까 성령이 빠져 있고 성도가 빠져 있대요. 성령 받은 성도는 아버지만 아시니까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가르쳐 준 성도는 알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예가 37절이에요. 36과 37절은 반전이에요, 반전. 36절은 아무도 모르나니, 그래 놓고 37절에 인자의 마음은 누구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나 노아는 몰랐다, 알았다. 알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다 거시겠어요? 36절에 거시겠어요? 37절에 거시겠어요? 37절에 거셔야 돼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 가르쳐준다는데 믿어야지. 모른다는데 믿으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모른다는 말씀도 있고 가르쳐주신다는 말씀도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르쳐준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노아는 알았다. 그것을 지금 이 두 구절을 이 36절만 읽으면 안 돼요. 37절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구절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사도바울도 말씀을 하셨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인데요. 1절과 3절,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을 또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1절과 3절은 도적같이 온다, 모르게 온다라는 말씀이고, 4절부터 6절은 알려주고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모르고 누구는 아는지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누구는 가르쳐주고 누구는 모르게 오시는가, 이렇게 볼 때 먼저 모르게 오는 경우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홀연히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밤에 잠자는 사람이에요. 자는 사람. 그리고 때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홀연히 온다는 거죠. 그러나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하겠죠. 깨어있는 자, 근신하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는 환하게 가르쳐주고 오신다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월요일 이 밤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이고 공부하고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예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알게 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예고하시고 뭐하게 하신다? 준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홍수 심판 때는 방주를 예비했죠.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두 번째로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일까요? 불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불심판에서, 그러니까 홍수 때 방주가 구원의 방편이라면 불심판에는 무엇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의 숙제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방주는 홍수 심판이니까 아니 당연히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겠죠. 그렇다면 불심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성경을 볼 때 분명히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불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 1절부터 읽으시면 좋으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절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은 쉬지 않고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전진 일하시고 있어요. 왜? 구속사의 완성의 한 날을 위해서. 자 보십니다. 자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때 세상은 어느 세상이에요? 노아 홍수 때죠.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죠. 이게 볼 때의 마지막 때는 분명히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불심판에서 무엇으로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엄청난 재앙인데 여기서 뭐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것도 당연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볼 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 바로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5절 같이 이것은 찾고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그렇죠. 마지막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불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을 보니까 자 12절에 보니까 여섯 가지 재료로 지은 집이 나와요. 그렇죠? 자 여기 볼 때 우리는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뭘 짓는다고요? 집을 짓는 자들이다. 근데 이미 터는 준비가 됐어요. 그 터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터 위에 뭐를 지어요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에요. 얼만큼 지으셨어요? 모르시죠? 잘.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요, 이렇게 막 어떨 때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형상으로 이렇게 막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제 신앙에 대해서. 근데 한번 제가 전도사 된 다음인데요. 제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어떤 상태를 보시냐면은 왜 그 집을 지을 때 한국에는 그렇게 짓거든요. 이렇게 딱 그 바닥을 다 고르면은 공구리를 친다 그러죠? 시멘트로 공구리 칠 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엮어놔요. 기둥 위에서. 기둥을 받기 위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철근을 엮으면서 공구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철근을 다 이어서 이제 기둥을 지어서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제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맞아요. 어떤 때였냐면은 십자가 일곱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였어요, 제가. 와, 진짜 내가 죄상을 받았구나. 그 일곱 말씀 제가 깨달을 때였는데, 이제 꿈에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제 자신이 공구리에 쳐졌더라고. 그리고 철근이 삐죽삐죽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기 직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기초공사는 끝났나 보다. 십자가 일곱 말씀으로 기초공사는 끝났구나. 그러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집을 짓는다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무슨 집을 짓을까요? 구속사로 집을 지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료가 두 부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 부리는 뭐예요? 은과 보석.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뭘까요? 불 가운데서 타지 않는 재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나무. 그 다음에 풀인가요? 네, 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집. 뭐 딱 분류가 되죠. 어? 타는 재료와 타지 않는 재료예요. 오늘날 구속사의 말씀으로 언약 신앙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타지 않는 은과 금과 보석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홍사님께서 한 번 그러셨어요. 야, 너 구속사 잘 가리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 이거 가리키면 금은 다이아가 생겨. 그러시더라고. 처음엔 저는 그래서 주머니에 돈 들어온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구속사 말씀을 가리키고 다니면은 제가 무슨 돈으로 갚으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고 깨달았어요. 금과 은과 보석, 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유, 그러고 난 이미 구속사로 금은 보석 됐어.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대요? 불을 통과해야 된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뭘 해야 돼요? 불을 통과해서 나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을 통과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얘네들은 공력이 없어서 타버리고 시험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에서 이건 소멸돼버리고 이 앞에 1, 2, 3번은 불같은 시험에서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더 훌륭하게. 여러분 보세요. 금과 은이 자연 상태에서 100%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대체로. 이것들은 대체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정년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벌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불심판에서 살아남는 도구는 무엇이냐? 불이라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에? 불심판에서 구원은 뭐예요? 불이에요. 불. 그럼 불이 뭘까요? 불 같은 시험과 환란을 가리켜요. 시험과 환란.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을 통과해야 불심판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은 잘 안 나오시죠? 이 아멘은 잘 안 나와요. 이게 알긴 하는데 불심판 왔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아이고 나의 구원이 방주가 왔구나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받는 저와 여러분일까요? 아유, 아 뜨거워, 아 뜨거워하죠 처음에는. 근데 이런 환란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은 환란의 대명사죠. 연이어 연이어 연이어 환란이 왔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욥의 삶을 볼 때. 근데 욥은 그러한 신앙의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할 때 욥기 23장 10절은 여러분 외우시죠? 외워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 볼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풀무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시는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기의 신앙의 연단에 대해서 한 번도 물론 이제 탄식은 했어요. 아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죽었으면 좋았을걸. 엄마 모태에서 죽어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나 욥은 말하기를 내가 이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모든 환란이 나한테 주어지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 불심판의 한날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연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불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래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찾으세요.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볼 때 이 불같은 시험을 만나거든 뭐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갈수록 참 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시고 큰 소리로 신앙 고백하듯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 한날은 불심판 날이에요. 그런데 그 한날이 아니라 그 전에 성도들은 미리 믿음의 시련을 위해서 불로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날에 안 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괴롭고 힘든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불심판이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영존하지 못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그러한 모든 속성들을 다 재련, 정련하시고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심판을 이렇게 어렵다, 또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그것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13년 동안에 엄청난 환난을 애굽에서 겪었어요. 그랬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나를 판 사람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시편에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와 같은 것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실현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만민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독 말씀교회가 환난이 많아요. 일반 교회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아이고 말씀 받은 사람이 왜 그래? 예를 좀 그럴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편안한 교회 가셔도 돼요. 환난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사단이 관심이 없어. 이미 자기 편이거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난 없이 지내는 거를 결코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환난이 없냐면 마지막 심판에 한 번에 끝내시기 위해서요. 그러나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불같은 시험에 한 번 들어갈까요? 두 번 들어갈까요? 세 번 들어갈까요? 예? 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뭐가 될 때까지? 정금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는 그냥 그것을 나의 신앙의 큰 은혜로 여기 뭐라고 봤어요? 응? 믿음의 시련이 불로연단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4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이 시련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줄 알고 영광인 줄 알고 참으면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과 환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불심판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불이 바로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 인자의 때와 인자의 한 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의 마음이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흔히 재림을 생각할 때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한 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한날을 재림의 날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자의 맘이 노아 때와 같다고 할 때는 복수의 날들과 한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이번에는 17장 26절부터 30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누가복음 17장 26절 인자의 맘은 노아 때와 같고 로스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수의 날들과 단수의 한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노아의 때 원어로 보면은 영어로 그냥 번역된 원어로 보면은 복수예요. 그리고 인자의 때와 같다 할 때 인자의 때도 역시 어떻다?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때의 복수는 무엇이냐면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노아가 방주를 짓던 날들이 있었죠? 그죠? 이거는 날들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인자의 때에도 재림하실 때에도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날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날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반면에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식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됐죠. 그러니까 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있죠? 들어가던 날. 이 날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당연히 단수죠. 그러니까 인자의 때도 또 인자의 날 하루가 있다는 거예요. 역시 대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날은 마지막 심판의 한 날인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재림도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자의 마음 노아 때와 같다면 노아 때에 방주를 예배하는 기간이 있고 마지막 방주에 들어가서 마지막 구원에 이르고 심판한 날이 한 날이 있다면 마지막 때도 인자의 날도 바로 심판을 준비하는 인자의 때 날들과 그리고 인자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볼 때에 1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겠죠. 인자의 날 하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자의 날 하루는 어떤 날이냐? 24절 번개가 하늘 이래 이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가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하겠죠. 여기 보니까 인자의 날 하루 두 번째는 자기 날 이 날이 인자의 자기 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30절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세 번째, 인자의 나타나는 날. 자, 인자의 날 하루, 인자의 자기 날, 인자의 나타나는 날 다 단수가 되겠죠? 예, 바로 이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때처럼 방주를 준비하던 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때가 있죠? 누구 때예요? 롯의 때예요. 자, 로세트의 경우도 볼때 분명히 단수, 복수의 날들과 단수의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28절 또 로셋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겠죠. 역시 로셋 때도 데이즈예요.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날이 있죠.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겠죠. 이게 볼 때 불심판이 시작된 그 하루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재림의 날들과 한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한 날을 또한 바라봐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속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불심판을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불심판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 후서 3장 12, 13절이 되겠습니다. 불심판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죠. 자, 베드로 후서 3장 12, 13절입니다. 자,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체질이 다 풀어지는 그 물에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분명히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준비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수의 날들을, 이 한날을 준비하는 이 복수의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수의 날들을 우리 성도들 불 가운데 심판에서 구원받는 노아와 같은 혹 롯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과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후서 2장 5절부터 8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겠죠. 바로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겠죠. 분명히 심판의 목적은 의인들을 보존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세계의 시작을 위한 심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거죠. 농사를 다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뭘 남겨둬야 될까요? 시종자를 남겨둬야 돼요. 다 먹어치우더라도 시종자를 남겨둬야 돼요. 왜? 그 다음에 생명의 농사를 위해서죠. 하나님도 심판하실 때 다 쓸어버리는 목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할 때 그 때를 감당할 그 시종자와 같은 성도들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를 남기실까요? 정금 같은 성도만 남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정금같이 남았느냐? 노아의 경우를 볼 때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고, 아까 제가 방주 지을 때 방주 짓고 농사 지었어 두 개만 얘기했죠? 하나를 빼먹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의를 전파하는, 다시 말하면 전도했다는 거예요. 뭘 전도했을까요? 아이고, 노아 할아버지 뭐 하시오? 나름 쨍쨍한데 저 방주 짓는데요. 방주는 왜 지으시오? 심판이 온다고 했거든요. 홍수 심판이. 그러면은 곱게 늙을 일이지, 노인네가 맛이 갔군 이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여덟 식구가 전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믿고 바란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겠어요?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만이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의를 전파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볼때 방주를 지은 자들을 구원했다고 안돼 있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여덟 식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볼때 분명한 것은 전도하는 삶이야말로 반드시 무엇을 합니다?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입니다. 롯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렇게 볼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했죠. 죄악에 관영한 세대에서 죄를 짓는데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로 인하여서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상한 심령이 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바로 그러한 롯과 같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 롯을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볼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롯에게 두 천사를 보내서 그 불심판 가운데 끌어내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볼때 반드시 이와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 다니엘서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볼때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불심판에서의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새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5페이지쯤 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죠. 여기 볼때 반드시 다니엘 새 친구를 우상을 섬기는 것을 거절할 때에 불 가운데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원을 안 하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 타 죽는 게 뜻일 수도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빈틈이 없는 신앙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건 다 해요. 근데 불이 타버렸어, 예를 들어서. 에? 그러면은, 아이고,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독한 분들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보고 불 가운데서 죽으라고 하면 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아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불 가운데서 머리 타는 냄새도 나지 않았다. 기적이죠.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다니엘의 새 친구가 체험한 이 놀라운 기적은 마지막 불심판에서 살아남는 성도의 정금 같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풀무가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태워질 것은 태우고 남기실 것은 남기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반드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애들 푸는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 홍수 때 방주를 고르는 건다 알고 있어요. 근데 불 가운데 무엇으로 구원하는지 오늘 아셨죠? 뭘로 구원하신다? 불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불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을,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불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신령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반드시 천국에 입성시키시는 마지막 변화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고, 그러한 많은 성도들, 영생을 얻게 작정된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LA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에 구원의 방주가 되는 신령한 늘 푸른 동사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로 하여금 종말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종말 신앙의 사람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를 통하여서 또한 저희들의 신앙이 전공과 같은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불의 심판과 같은 뜨거운 풀무와 같은 연단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이상한 일로 여기고 시험에 들고 피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시험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욕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바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방편을 밝히 일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자신이 이 말씀을 먼저 먹고 입에서 달고 배에서는 쓰나 반드시 이 말씀을 소화하여서 열방에게 증거할 수 있는 두 중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이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먹을 때에도 구속사의 말씀을 정말 증거하기 위해서 마실 때에도 씻고 장가갈 때에도 바로 이 말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령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 가운데서 보존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14만 4천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노아의 아들들과 같이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 일에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아름다운 노아의 가정과 같은 믿음의 가정, 우리 푸른동산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믿음에 계승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순종과 행함의 3대를 이루어서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알곡과 같은 모든 가정과 성도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3일간의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저희들은 잠시 왔다 저희는 잠시 왔다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푸른 동산교회에 함께 하여 주시사 구속사의 말씀 횃불 언약이 날마다 활활 타오르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살아 역사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횃불을 바라보고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맬 때에 이 빛을 바라보고 달려나오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우리 늘 푸른 동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려올 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